같은 녹음 요새 시청도 못하는 일단 26대에서 27대를 기준으로 받은 곳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을 낳으시고 이제부터 종의 시대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.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.